Workbook, Listening Comprehension, Lesson 15. A. Listen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pronunciation. Repeat aloud after each. Each expression is repeated twice. 1.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2. 듣기 시작하면. 듣기 시작하면. 3. 들으면서. 들으면서. 4.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5.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6. 싫어해요. 싫어해요. 7. 오랫동안. 오랫동안. 9. 전화할게요. 전화할게요. 8. 특히 잘해요. 특히 잘해요. 10. 할 줄 아세요? 할 줄 아세요? B. Repeat after each phras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expressions. One phrase in each pair is repeated. Circle the phrase you hear. 1. 좋아하세요?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2. 시작하셨어요? 시장 가셨어요? 시작하셨어요? 3. 못 배웠어요. 못 빼왔어요. 못 배웠어요. 4.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가시네요. 같이 가실래요? 5. 전화할게요. 저 나갈게요. 저 나갈게요. 6. 칠 줄 아세요? 칠 주 다 써요? 칠 줄 아세요? 7.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요. 8. 보기로 했습니다. 보기도 했습니다. 보기로 했습니다. 9. 칠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10. 그릴 줄 알아요. 걸을 줄 알아요. 그릴 줄 알아요. 11. 듣기 시작해요.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12. 특히 잘해요. 특히 잘아요. 특히 잘해요. C. Listen to the conversation between Minji and Dongsu. Then fill in the blanks with true or false. 동수 씨,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운동은 다 좋아하는데 특히 테니스를 자주 쳐요. 테니스는 언제부터 치기 시작하셨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요. 민지 씨는 테니스 좋아하세요? 저는 못 쳐요.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어요. 그럼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가르쳐 주실래요? 일요일 6시쯤 괜찮으세요? 저는 일요일보다 토요일이 좋은데요. 그럼 토요일 6시에 만나요. D. Listen to the conversation.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answer. 유진 씨, 취미가 뭐예요?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성희 씨는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지난 토요일 밤에도 피아노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그래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을 배웠지만 오랫동안 연습을 못해서 지금은 잘 못해요. 유진 씨도 음악 좋아하세요? 저도 팝송이나 록 음악보다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다음 주 금요일에 바이올린 콘서트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다음 주 금요일에요? 네, 좋아요. 표가 아직 있을까요?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전화할게요. E. Listen as the following paragraph is read and fill in the blanks. 성희와 성희의 남자친구 동수는 취미가 아주 다릅니다. 동수는 운동을 모두 좋아하고 음악을 싫어하지만 성희는 음악을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합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콘서트에 갔는데 동수가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잠만 잤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성희는 음악회에 가고 싶어 하고 동수는 테니스를 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수가 이기면 테니스를 치고 성희가 이기면 음악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F. Answer the taped questions about yourself in Korean. 1. 한국어 수업에 가기 전에 보통 뭐 하세요? 2.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3. 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4. 돈이 많이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5. 무슨 운동을 잘할 줄 아세요? 6. 시간이 많이 있으면 뭐 하는 걸 좋아하세요? 7. 영화 보러 자주 가세요? 8.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This concludes workbook lesson 15.